엄마 빼지 마지 못 사진을 찍는 나야 나와 만나 자메리카 자메리카 오빠 너한 자꾸 와라 이미 지었어 만나 깨어져 기타 무엇을 보니 고개 붙여 맞춰줘 내게서 굴림 위협되지 까마귀 날로 꺼져 마마이 마마이 아부실에 조심하두 사장은 너무 이해해 동생 오고 빼내 살까다 까마이 까마이 왜 제가 고집고 있어야 여보세요 비로소 빼내니 고마워 미안해 사랑 재능의 사랑 너와 난 세상을 따고 쇼키야 여보세요 어차피 나란히 고마워 비워주셔 비워줘 비워주셔 비워줘 I'm gonna go get some more.